이천이 일기 2016년 9월 23일 날씨 맑음 제목 운천 오늘은 운천에 다녀왔다 물이 볼케이노 때문에 뜨거운 거다 그래서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가 빨개 벗고 목욕한 건 일기에 쓰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창피했다 이찬이의 일기 끝! 야곱의 선물 지은이 맥스 루카도 그림 로버트 헌트 시몬 선생님은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고 일할 때 입는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내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단다. 선생님은 나무 옷걸이에 앞치마를 걸고는 작업실에 있는 소년들을 둘러보았어요. 한 명만 빼고 모든 소년들이 앞치마와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소년만이 계속해서 톱질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일을 끝마칠 시간이란다. 도구들을 정리해야지. 그러나 야곱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작업실에서는 사각사각거리는 톱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소년들이 작은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시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목공일에 열심히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아!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톱질이 멈췄어요. 야곱은 주위가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이 또 같은 일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천천히 톱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야곱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시몬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도구들을 정리하고 앞치마를 걸어놓으렴. 야곱은 재빨리 그가 일한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짧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두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야곱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쳐다보는 이런 순간이 가장 싫었어요. 그가 앞치마를 거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계속해서 키득거렸어요. 야곱이 두 볼이 빨개졌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께 집중했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며칠 후면 나사렛에서 내 조카가 온단다. 그는 아주 뛰어난 목수이고 훌륭한 물건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란다. 그가 와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너희 중에서 한 명 선택하기로 했어. 가장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회당 짓는 일을 도울 기회를 주겠다. 야곱은 내가 꼭 그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바로 며칠 전 야곱은 선생님으로부터 야곱은 나무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그때 야곱은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건 자랑스럽기 때문이었어요. 꼭 내가 뽑혀야 해. 야곱은 다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꼭 내 손으로 돕고 싶어. 사람들이 나더러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탄다고 하지만 상관없어. 이번에는. 야곱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니? 아니요, 선생님. 3일 동안 내가 이곳을 비우게 된단다. 하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있는 도구들을 모두 마음대로 써도 좋다. 소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자 선생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은 자기 뺨이 또 한 번 빨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께 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곱이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말씀을 잘 들을게요. 선생님은 야곱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했어요. 야곱아,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무라고 한 게 아니다. 따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무라고 했단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어깨에 큰 손을 얹으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목공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단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일들을 너는 쉽게 하곤 하지. 너도 그건 이미 알고 있었지? 야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야곱은 나무로 물건을 만들 때 자기에게는 쉬워 보이는 일을 다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단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선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지. 내게는 무언가를 잘 만드는 선물을 주셨단다. 네가 받은 선물도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선물을 주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훌륭한 목수가 되라고 주신 건가요? 야곱이 말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선물을 나누라고 주신 거란다. 네가 네 딸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봐. 그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기쁘시겠죠? 물론이지. 너는 내 아이에게 선물을 준 것이겠지만 나는 마치 내가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쁠 거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면 그건 마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과 같단다. 네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내가 지금 한 말을 꼭 기억하렴. 자, 이제 어서 집에 가거라. 아버지께도 인사 전해드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 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구나, 야곱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는 목공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야곱이 약속했어요. 그 다음 3일 동안 야곱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일어나 작업실로 갔어요. 모닥불을 지피고 램프를 켠 후 그는 과제를 마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어요. 무엇을 만들 것인지 처음 말했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웃었지만 그것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지금은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양의 구유를 만들고 있었어요. 바퀴가 달린 그런 구유였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것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른 풀을 마차 가득 실어서 마구간으로 가져간 뒤 다시 그것을 구유에 쏟아부었어요. 야곱은 구유에 직접 바퀴를 달면 안 될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직접 그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관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나서 야곱은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야곱은 졸음이 밀려들었지만 시몬 선생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완성을 해야 해 하고 생각했어요. 그는 구유와 작업대에 놓여있는 네 개의 바퀴를 쳐다봤어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야곱은 매우 피곤했어요. 잠깐만 눈을 감고 있다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벽 틈새로 별빛이 들어와 자고 있는 야곱의 눈에 와 닿았어요. 이게 뭐지? 그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밤새도록 잠이 들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밖을 내다보니 온 마을이 밤하늘 위에서 반짝이는 별빛으로 가득했어요. 야곱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별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별은 아버지의 여관이 있는 곳에서 마치 춤을 추듯 반짝였어요. 그때 여관 뒤에 있는 마구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야곱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마구간 벽이 나 있는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바닥에 놓인 마른 풀더미 위에 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 아기의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엄마의 어깨 위에 옷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땅에 누워 있으려면 아기가 참 불편하겠다. 야곱이 생각했어요. 야곱은 서둘러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자신이 새로 만든 구유 옆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야곱은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한 부분 부분을 솜씨를 다해 만들었고 정성을 다해 칠했어요. 그가 이때까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바로 선생님께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뽑으신다고 한 그날이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잘 곳이 없는 아기가 있는 걸. 얘들아, 좋은 아침이구나. 시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주 큰일이 있는 날이지. 야곱이 선생님께 다가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저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나중에 하자꾸나 야곱아. 지금은 내 조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단다. 자, 나를 좀 도와주렴. 선생님은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밖으로 내다 놓기 시작했어요. 완성되지 않은 의자, 한쪽 다리가 짧은 책상, 흔들거리는 등 없는 의자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었어요. 그때 바퀴 네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야곱아, 네 것은 어디 있지? 아까 제가 바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큰일이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별이 나타나서 시몬 삼촌! 요셉! 선생님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네가 와서 너무 기쁘구나. 야곱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손으로 요셉을 끌어안은 채 선생님이 야곱을 향해 돌아섰어요. 야곱아, 나사렛에서 온 내 조카란다. 야곱이 너무 놀라 말을 하지 못하자 요셉이 말을 시작했어요. 우린 이미 만났어요. 요셉이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어요. 야곱은 벌써 새로 태어난 내 아들에게 첫 번째 선물도 주었는걸요? 내 아들이라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들이라니. 아기는 지금 어디 있니?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과 야곱은 요셉의 뒤를 따라갔어요. 요셉은 길모퉁이를 돌아 여관이 있는 언덕 아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여관에 묵었니? 아니요. 사람이 많아 묵을 방이 없었어요. 요셉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디 있었니? 시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셉은 여관을 지나 언덕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 한 동물 우리로 향했어요. 마구간? 선생님이 물었어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데리고... 요셉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쉿! 둘 다 자고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세요. 세 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가 나지막히 소리를 냈어요. 요셉이 구유 옆에 서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다가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선생님과 야곱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요셉이 속삭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꼭 어울리는 침대도 가지고 있답니다. 요셉의 친절한 말에 야곱은 볼이 빨개졌어요. 자기가 만든 구유에 아기가 자고 있는 것을 보니 야곱은 마음이 흐뭇했어요. 네가 만든 물건이 왜 없었는지 이제 알겠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물건이다. 새 회당을 지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렴. 하지만 왜 이 구유를 아기에게 주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야곱은 너무 기뻐서 활짝 웃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아주 잘했구나. 아주 잘했어.